국가과학원화학섬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가를 이용한 조선식의 리오셀 섬유 생산 기술을 확립했습니다. 리용 전망과 경제적 효과성이 크고 생태환경 보호에 부합되는 리오셀 섬유의 공업적 생산 기술이 조선식으로 확립됨으로써 리오셀 섬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습니다. 리오셀 섬유는 선맛이 면 섬유에 가깝고 차경성과 흡수성, 세척성이 유달리 좋으며 염색이 대단히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전의 비스커스 섬유에 비해 세기가 3배 이상, 튐성률이 5배 이상에 달하며 여러 가지 용도의 직물 생산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.